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대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 속에 불쑥 찾아와서 아픔을 주고 가는 불청객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피하고 싶고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시편 40편 말씀을 통해 고난에 직면한 다윗이 그 고난을 어떠한 자세로 대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만나는 고난에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이 시편에서 다윗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르짖어야만 할 정도로 절박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도움을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금방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그를 괴롭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이 우리들에게 주는 레슨이 있다면 절박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에 자주 실패합니다. 금방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자 사라는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 대를 이으려고 한 것입니다. 사울 왕도 전쟁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를 집례하는 사무엘이 더디게 오자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디게 오자 제사를 집례하는 권한이 없는 사울 왕 자신이 제사를 임의로 인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전쟁에 이기려는 마음만 앞섰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그 테스트를 통해 우리의 인내가 길러지도록 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의 인내심이 길러지기를 바라시는 걸까요? 인내 없이는 믿음도 없고 성품도 성장을 경험할 수 없고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인 아이가 있습니다. 어른인데 어린아이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감정을 표현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른인데도 주변 사람들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미성숙함 때문에 불안해하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참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압니다. 다른 이들의 부족함을 견뎌줄 줄 압니다. 이 인내심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다윗의 인내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작용하니까 응답이 더디더라도 계속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인내심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작용하니까 사울왕의 행포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내하며 용서하고 인내하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복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는 빠른 것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질문한 것에 답을 찾아주는 구글 검색 엔진을 즐겨 사용합니다. 인터넷 속도가 조금만 느려도 참지 못합니다. 긴 호흡에 장문의 책을 읽지 못하고 누군가가 핵심만 짧게 요약해 놓은 글들을 찾아 읽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오래 들어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답답해하고 핵심만 말하라고 핀잔을 줍니다. 기도를 10분 하는 것도 이젠 버거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성도 3일 만에 속성으로 개발해준다는 광고 포스터가 쉽게 눈에 띕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도 인스턴트화 되어버렸습니다. 쉽게 만나고 빠르게 헤어집니다. 몇 번 만나보지 않고 그 사람을 빠르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빠르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 쉽게 편견에 빠지고 더 빠르게 고정관념은 확산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들은 그것이 사실인지를 검증하기도 전에 온 세상으로 퍼져 거짓된 여론과 선동에 사용됩니다. 느린 것을 참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은 우스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씨를 뿌리고 열매 맺기를 바라며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는 농부들처럼 참고 기다리라 하십니다. 서로 원망하며 다투지 말고 주님 오심을 굳건한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암흑의 시대에 소망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의 인내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물질과 가족과 건강까지 다 잃는 고난 속에 있었지만 성급하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인내했던 욥을 본받으라 하십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지금의 고난을 참고 견디라고 도전하십니다. 두 번째, 고난을 대하는 자세. 두 번째는 나의 고난이 다른 이들의 신앙에 유익이 되도록 활용해야 합니다. 나의 고난이 다른 이들의 신앙에 유익이 되도록 활용해야 합니다. 시편 40편 2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마침내 자신의 고난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안전한 바위 위로 옮겨주셔서 위태롭지 않은 상황 속에 살아가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 여호와를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다윗의 고난을 은근히 바랬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이 망하기를 기대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깊은 절망과 고난을 보며 안타까워했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았던 그의 문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와 기다림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당한 고난은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는 나도 다윗처럼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기다려야겠다는 믿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겨낸 자들을 바라보며 감동받고 영적인 도전을 크게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 터져나오는 찬양과 삶의 스토리가 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에 닥쳤을 때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고난을 통해 내가 배우고 얻은 것들을 세상에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다른 이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 속에 일어난 고난을 잘 견딜 뿐만 아니라 잘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은 고난의 이야기를 시로 짓고 노래로 만들어 불렀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빠진 이들이 그의 시를 읽고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말씀을 올리시는 김동호 목사님을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지금은 구독자가 29만여 명에 이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시작하신 이유도 본인이 폐암 2기에 걸려서 폐를 20% 절제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받고 암 환자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말씀을 나누기 위해 유튜브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김동호 목사님은 암 환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초청해서 CMP, Comfort My People이라는 집회를 열어서 말씀과 찬양, 기도로 그들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아픔의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오버, 아픈 목사가 아픈 사람들에게라는 책을 써서 자신의 아픔으로 다른 이들의 아픔을 보듬고 힘을 주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폐암 판정을 받고 나서 그 다음 해 다시 전립선 암이 발견되었을 때 자녀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면서 보낸 문자를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믿음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그 형편과 상황을 최선으로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어.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게 될 거야. 아버지가 잘 시범을 보여줄게.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김동호 목사님의 믿음을 보며 큰 도전을 받았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자신이 대단하고 능력 있다고 교만하게 의시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겸손하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낮추는 사람을 통해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실제로 김동호 목사님은 인생의 후반기에 가장 강력하게 쓰임받고 계십니다. 건강이 가장 좋지 않을 때 그는 더 능력 있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건강도 잃고 나이가 70이 넘어 기력도 쇠해가고 있지만 그렇기에 그는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없기에 하루하루를 더 의미 있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난과 약함은 더욱더 다른 이들에게 강력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털어버리려고만 하지 말고 그 고난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난이 다른 이들의 고난을 극복하는 재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와 계기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고난을 대하는 지혜. 세 번째는 주님의 뜻을 행하며 만나는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며 만나는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하지 않으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음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다윗이 주의 법이 다윗은 주의 법이 자신의 마음에 있다고 한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만나게 되는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여러 고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뒤따르는 고난을 숙명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면서 만나게 되는 고난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며 겪는 고난을 기쁘게 여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일을 하는 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크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만나게 되는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며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렌즈로 고난을 바라보고 해석하면 그 고난을 새롭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배우는 유익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난의 가치와 의미를 하나님의 뜻 위에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잘 견디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자신이 겪는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의 길이라도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고난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되면 반드시 악의 세력에 의해 저항을 받아 고난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그저 편하게 살려면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있는데 삶이 평탄하기만 하다면 그거는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삶을 추구하면 반드시 나의 것을 희생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속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과 피 흘리며 싸워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싸워야만 하는데 그때 싸워야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난은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고 예수의 길을 따르려고 하니까 십자가 대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움켜쥐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니까 저항받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 지나고 주일 예배에 나오면 죄악과 싸우고 내 본성과 싸워서 피 흘리고 너덜너덜해져서 나와야 하는데 너무나 깨끗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고난은 주님 때문에 겪는 고난입니다. 신앙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다가 겪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모험하는 사람들은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나지만 그 고난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구원의 손길을 선명하게 경험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고집스럽게 따르다가 사자굴에 떨어지는 형벌을 받지만 그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수많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다가 이 땅 가운데서 고난당하다가 쓸쓸히 죽임당했던 것을 봅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삶을 마치는 삶, 고생만 하다가 떠나는 인생도 많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이 땅에서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주님께 삶을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 앞에서 고난은 힘을 잃는 것입니다. 내가 당할 고난보다 나에게 주신 주님의 뜻을 더 크고 더 귀하게 여긴 자가 고난을 기꺼이 끌어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힘은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을 넘어 알게 된 주님의 뜻을 고난이 있다 해도 따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임을 깨닫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을 겪을 때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나의 고난이 나의 다른 이들의 신앙에 유익이 되도록 활용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며 만나게 되는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난을 대하는 지혜를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서 고난 앞에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더 키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주변에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또 중보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고난 속에서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고난에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주변 가운데 힘겨운 싸움을 싸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또 잠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